때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지지 말고 시지를 말고 달빛의 길을 물어. 꿈에 어리는 꿈에 어리는 항구 찾아가거라. 찾아가거라. 구름도 낯설은 영을 넘어서 정처 없는 담보찜에 꽃비가 온다. 쉬지 말고 유자꽃 피는 항구 찾아가고.